버려도 우리 결국도 난 소용없잖아. 미련 갖지마 난 사람 찾아봐 다시 오지마 미안해 하지마 나도 미안해 미안해 괜찮은 사람 어딘가에 꼭 있을 거야. Someone is always me. 부족했던 것 같아 아쉬운 마음이 나.